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 22일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의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직종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은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그들의 투쟁 성과를 고무해주고 위대한 김종은 지대를 빛내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용의로운 승리자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